평양의 김일성 경기장에서 2018년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아시아컵 경기대회 예선 2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. 4월 3일 첫날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 조선 인디아 8-0, 우즈베키스탄 중국 홍콩 2-1. 경기는 11일까지 진행됩니다.